맨 땅 시댄다고 열어? 아야. 뭐야? 온다야. 뭐야? 도구나로도 아시까? 어? 도구나로도 시댄다 하고 열어. 와시까? 온다야. 난데 나만 이어놓게 이겨낸다. 난데 오냐 열어? 어? 도구 된자네 역시까? 아니가. 어? 논다야 온다 그러. 너 그러 논다 준다야 하고 열어.